Yeah, Westside, Eastside, didn't know where to go. No. Tonight we ride on my carnival song. 어둠 속 저 문이 열려 누가 막아 아무도. Oh. Westside, Eastside, it don't matter anymore. 잠깐 body day now. 내가 느껴서 샤도 가던 거 같다 세상. You know. 생일 제가 뜨는 night sky. Rest in my heart. 눈 앞에서 green light. 뭐가 뭐가 두려워. Hey hey, catch my breath. 절대 잡히는 안개. Hey hey, catch my breath. 짙게 걸린 척 안개. 여기 사방을 감아봐. It's coming. 심각한 분위기로. 나의 들리는 건 bang bang bang. 뭐 왠지 나는 기분 처음 느껴본 이 기분. 좀 자유만 걸음만 날 살려 with. 밤이 되면 저 다른 얼굴 그리웠던 엄마의 서글퍼진 몸. 내 두 번째 걸음아. 홀로섞인 나도 너무 알. 이 세상은 정말 full of boys. 소축 형이 너의 목을 놓여 수척해 눈이 인터넷에 접속. 조심해 이 삽시간은 퍼져 팍팍 꿈에 탈 때까지 얼마나 끝났다. 그지 문에 매번 독서 나비 평정. 왠지 나는 기뻐 처음 느껴본 이 기분 좀 자유로운 나 지금. 저 막하니 밤의 섬 어둠 속 저 문이 열려 누가 막아 아무도. Oh, Westside, Eastside, it don't matter anymore. Oh, no.